동화 한국어 버전 사랑스러운 꾀꼬리.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왕족이 중국을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는 매우 아름다운 궁궐을 가진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궁궐 안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바로 온갖 종류의 꽃이 가득한 정원이었어요. 그중 몇몇 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그 정원에만 존재했어요. 정원사는 그 꽃들에 작은 방울을 달아주었죠. 그 정원은 너무나도 커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때는 마치 숲으로 이어진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 숲에는 강물이 흘렀고 강 바로 옆에는 꾀꼬리가 살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꾀꼬리의 노래는 너무나 달콤해서 누구든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넋을 놓게 되었어요. 이 왕국은 매우 유명해져서 아주 먼 나라 사람들까지 그곳을 방문하곤 했어요. 수많은 작가들이 왕국에 관한 책을 썼고 그중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꾀꼬리의 노래를 아름답게 기록했죠. 그러던 어느 날 왕 역시 자신의 왕국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꾀꼬리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고는 생각에 잠겼죠. 우리 궁궐에 이런 새가 있단 말인가? 나는 당최 본 적이 없는데 말이세. 왕은 수상을 불러 물었어요. 수상, 도대체 이 새가 무엇이오? 이 책에 의하면 우리 왕국에 정말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꾀꼬리라는 새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라고 하되 어찌 우리는 여태 그 노래를 못 들어본 것이오? 주상 전하, 저 역시 그러한 새를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어허, 당장 가서 오늘 밤까지 그 새를 찾아와 내 눈앞 저 들판에서 노래하게 하여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폐하. 수상은 왕의 명령을 받고 서둘러 꾀꼬리를 찾으러 떠났어요. 하지만 이쪽 저쪽 동서남북을 살피고 궁전을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어느 누구도 꾀꼬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왕을 찾아갔죠. 주상 전하, 아무래도 그 꾀꼬리라는 새는 사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방문한 작가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책은 일본의 국왕이 내게 준 것일세. 이 책의 내용이 거짓일 리는 절대 없네. 나는 반드시 꾀꼬리의 노래를 들어야겠어. 오늘 밤까지 그 새를 내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이 왕국 전체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수상은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는 길을 가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새에 관해 묻고 다녔죠. 그러다 마침내 그는 한 소녀를 만났어요. 꾀꼬리요? 네, 저 본 적 있어요. 노래 부르는 것도 들었는걸요? 강 주변에 살아요. 예야, 나를 그 새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면 내 너에게 상을 주도록 하마. 그는 길에서 만난 소녀를 따라 숲으로 들어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에게 꾀꼬리를 찾아놓으라고 서신을 보냈어요. 소녀와 수상은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때 꾀꼬리가 노래를 시작했죠. 소녀가 말했어요. 봐요, 저기요. 저 새가 제가 말했던 새예요. 수상은 소녀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는 꾀꼬리의 노래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이제 아시겠죠? 꾀꼬리의 노래를 들으면 말문이 턱 막혀버린다니까요. 내 평생 이렇게 달콤한 노래는 처음이구나. 그래, 폐하께서도 분명히 노래를 좋아하실... 사랑스러운 꾀꼬리여, 나와 함께 궁궐로 가 폐하께 노래를 들려주지 않겠니? 폐하께서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럼 궁궐로 가시죠. 그렇게 그들은 꾀꼬리를 데리고 다시 궁궐로 향했어요. 궁궐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또 웅장하게 빛났죠. 왕은 그의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조신들과 귀족 또한 참석해 있었죠. 꾀꼬리를 위한 황금 햇대가 그곳에 놓여져 있었어요. 꾀꼬리는 그 위에 앉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녀의 노래를 들은 왕은 황홀해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 꾀꼬리의 목에 나의 황금 방울을 걸어주도록 하여라. 아닙니다, 폐하. 저는 보상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제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왕은 꾀꼬리에게 궁궐에 머무르도록 명했어요. 그녀를 위한 황금 세상도 만들었죠. 꾀꼬리는 하루에 두 번, 낮에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날 수 있었어요. 비행 시에는 12명의 병사가 따라갔고 그녀는 목에 빨간 리본을 둘러야만 했죠. 꾀꼬리는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이 싫었어요. 이는 몇 주간 지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왕에게 꾀꼬리라는 글씨가 새겨진 상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분명 이건 나의 꾀꼬리에 관한 새로운 저서일 게야. 하지만 상자 안에 든 건 책이 아니었어요.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박힌 꾀꼬리가 들어있었고 그것에 꼬리를 당기자 장식품은 마치 진짜 꾀꼬리처럼 노래했어요. 목에 달린 리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죠. 일본의 국왕 소유인 이 꾀꼬리는 중국 국왕의 진짜 꾀꼬리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모형 꾀꼬리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정말 멋지구나. 두 마리의 꾀꼬리가 함께 노래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두 마리의 꾀꼬리가 함께 노래를 하기 시작했지만 둘의 합창은 썩 듣기 좋지 않았어요. 진짜 꾀꼬리는 그녀가 내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지만 모형 꾀꼬리는 기계에 입력된 노래만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건 모형 꾀꼬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로지 입력된 노래만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모형 꾀꼬리만 노래하게 되었죠. 그것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마치 진짜 꾀꼬리 같았어요. 또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덕분에 그것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모형 꾀꼬리는 한참 동안이나 노래를 불렀어요. 시간이 흐른 후 왕은 이제 다시 진짜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진짜 꾀꼬리는 어디 갔느냐? 그것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았느냐? 아니, 어떻게 아무도 꾀꼬리의 행방을 모를 수가 있는 게야? 보아하니 이미 궁궐을 떠나버린 듯하구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모형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며 마음껏 즐겼어요. 아주 질리도록 말이에요. 이 꾀꼬리 정말 아름답다. 노래도 진짜 잘 불러. 저것 좀 봐. 누가 저걸 보고 모형 꾀꼬리라고 하겠어? 일본 국왕께서 주신 선물 덕분에 아주 즐겁구나. 수상, 다음 일요일에 음악회를 여시게.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이 아름다운 꾀꼬리의 노래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한다네. 요청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꾀꼬리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모두들 좋아했지만 그 중에는 진짜 꾀꼬리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도 있었죠. 이것도 잘하지만 진짜 꾀꼬리보다 못하는군. 그래, 진짜가 노래할 때는 감동의 눈물이 절로 나온다고. 브라보, 정말 잘하는데?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자꾸만 또 듣고 싶다고요. 모형 꾀꼬리는 머지않아 왕의 침실 속 횃대에 놓이게 되었어요. 왕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의 노래를 들었고 모형 꾀꼬리에게는 왕실 가수라는 직책이 주어졌죠. 모형 꾀꼬리의 목에는 직책이 새겨진 리본이 달렸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이제는 모형 꾀꼬리에 관한 책까지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명성은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죠. 1년이 지난 뒤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녀의 노래 중 하나를 외우게 되었어요. 모형 꾀꼬리가 노래를 재생하면 사람들도 곧장 따라 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꾀꼬리 모형에서 갑자기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죠. 다음 날 아침 왕은 시계 수리공에게 꾀꼬리 모형을 맡겼어요. 주상 전하, 이 기계 모형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노래를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불러 안쪽 선과 연결고리들이 심하게 끊어진 듯합니다. 제가 고치고자 한들 음이 바뀌게 될 테고요. 송구스럽지만 다시는 꾀꼬리의 노래를 들으실 수 없을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국민들은 모두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들에겐 모형 꾀꼬리의 노래가 하나의 낙이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5년이 흐른 뒤 왕은 병에 걸렸고 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온 나라의 국민들은 왕이 회복하기만을 빌었죠. 주상 전하, 뭐라도 좀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약해져만 갔고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만 같았죠. 왕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어요. 그는 딱 하나만을 기억할 뿐이었죠. 노래하거라. 내 사랑스러운 꾀꼬리여, 어서 노래해. 내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건만 네가 내게 이럴 순 없지 않느냐. 노래하거라. 하지만 모형 꾀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침실 창문 밖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왕의 얼굴에는 한 줄기 희망과 행복이 떠올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너머로 새 한 마리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왕은 힘겹게 눈을 떴고 마침내 창가에 앉은 진짜 꾀꼬리를 보게 되었죠. 그녀는 노래하고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노래하거라. 노래해, 내 사랑스러운 꾀꼬리여. 그 후로도 꾀꼬리는 오랜 시간 노래했어요. 왕은 너무나도 행복함을 느꼈고 마침내 삶에 대한 그의 의지가 천천히 되살아나게 되었죠.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 사랑하는 꾀꼬리야. 왜 날 떠나 떵기냐. 하지만 마침내 네가 다시 돌아오고 나니 나도 살아갈 힘이 나는구나. 내 어찌 너에게 이빚을 갚을꼬. 주상전하, 저에게는 이미 충분한 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하의 앞에서 노래했던 그날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술가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한 상이 있을까요? 꾀꼬리는 또 다른 노래를 하나 더 불러주었고 왕은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잠에 빠진 그는 그동안 자지 못한 잠을 한꺼번에 몰아자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왕이 깨어났을 때 햇살은 창문을 통해 가득 내리쬐고 있었어요. 꾀꼬리는 왕의 옆에 앉아 있었고 왕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죠. 나와 함께 살자꾸나, 사랑스러운 꾀꼬리야. 네가 원할 때만 노래를 해줘도 된단다. 다시는 내게 강요하지 않을마. 아니요, 주상전하. 저는 궁궐에서 살 수 없어요. 폐하가 보고 싶으실 때면 찾아오도록 할게요. 제가 궁궐 주변에 있는 나무에 둥지를 틀 테니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날아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제 노래를 통해서 왕국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하지만 저와 약속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구해주도록 하마. 제가 이 왕국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린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선 안 돼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말하며 꾀꼬리는 멀리 날아갔고 왕은 이제 더 이상 새들을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새들에게도 즐거움을 누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다른 일을 위해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새들은 숲과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죠. 화려한 궁궐도 인간의 집안도 아닌 바로 그곳이 그들의 진짜 집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흐른 후 수상이 왕을 보러 왔을 때 왕은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은 채 창문 앞에 서 있었죠. 수상은 이 기쁜 소식을 왕국 전체에 알렸고 국민들 모두 기뻐했답니다.